Safari Emma. 이상하게 가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. 분명 내 맘에 문을 잠가놨었네. 한데 머지머지 두근대네. 사랑이 걷는 발소리 이상해. 분명 사랑 부른 적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니 여기에. 잠가놓은 맘의 문을 어떻게 열은 거니. 설마 설마 설마 떨리는 것 싶었다가 쿵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맘에 퍼져. 짝사랑은 아픈 건데 혹시나 너는 아닐까 걱정돼. 나만 네가 좋은 건 아닐까. 어떻게 흔들었니 대단해. 절벽 같은 나의 맘을 어떻게 여긴 거니. 삶아 삶아 삶아 그게 혼자만의 착각일까봐 괜히 절레절레 고개 저어봐. 어쩌지 나 조금 두려워지지.